김용주 제1번 조선 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걸고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 교리를 전면 배격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